그랬었는지 지루한 일상 똑같았는지 기분 좋은 바람을 따라가 멀리 떠나는 상상을 해 너와 걷는 길 지친 가슴은 bye bye bye 이대로 Wonderful 눈을 뗄 수 없어